김종일 각하 소고 다섯 돌 추모 모임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시모리 후미히로 의장을 비롯한 조선의 자주족 평화 통일 지지 일본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했으며 서충원 총연조항 상임위원회 국장이 초대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에 이어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낭독됐습니다.